나선 이 땅 그 순간 우아이 시작되었던 우주 어디까지 가볼까 너의 맘속에 녹아든 순간 우아 깊은 잠에 빠진 듯 깨고 싶지 않은 꿈 Baby.